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가 13일 사설을 발표하여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청와대에서 쫓겨나면서도 끝내 아무런 반성이 없었다고 하면서 폭력과 혼란을 부추기며 법치를 부정하는 범죄자의 행위를 절대로 묵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. 한편 남조선의 참여연대가 10일 박근혜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면서 파면된 박근혜를 비롯해서 국정농락과 정경유착의 공범자들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